바람 타고 흘러가는 저구름은 내 맘처럼 정처 없이 떠돌다가 어느 기슭에 쉬어갈까 보고 싶은 얼굴들이 하나 둘씩 떠오르면 그 어느 날 헤매였던 그 거리 찾아 나서야지 바람만 불어라 길을 떠나자 어차피 머물 곳은 없지 않더냐 바람만 불어라 어서 떠나자 사람들을 다시 한번